제3과 바쁜 일주일. Lesson 3. The Busy Week. 단어. Vocabulary. 바쁜. Busy. 주일. Week. 하다. Do. 위에. On. 일요일. Sunday. 방문하다. Visit. 나의. My. 여동생. Sisters. 당신의. Your. 내. Every. 그녀의. Her. 토요일. Saturday. 좋아하다. Like. 영화. Movies. 왜. Why. 이다. Are. 너무. To. 붐비는. Crowded. 쇼핑. Shopping. 월요일. Monday. 언제. When. Television. Television. 매일. Every day. 단지. Only. 화요일. Tuesday. 좋아하는. Favorite. Program. Program. 수요일. Wednesday. 밤. Night. 목요일. Thursday. 형제. Brothers. 우리들은. We. 문장. Text. 일요일 날 당신은 무엇을 하세요? What are you doing on Sunday? 제 누이들을 방문합니다. I'm going to visit my sisters. 매주 일요일마다 누이들을 방문하세요. Do you visit your sisters every Sunday? 네, 매주 일요일마다 그들을 방문합니다. Yes, I visit them every Sunday. 토요일에 저는 영화 보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On Saturday, I like to go to the movies. 왜 토요일에 영화관에 가세요? Why do you go to the movies on Saturday? 일요일에는 극장이 너무 붐벼서요. The movies are too crowded on Sunday. 토요일에 저는 쇼핑하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On Saturday, I like to go shopping. 저는 쇼핑은 월요일에 합니다. I like to go shopping on Monday. 텔레비전은 언제 보세요? When do you watch television? 매 일요일이요. Every day. 저는 화요일에만 텔레비전을 봅니다. I only watch television on Tuesdays. 제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는 수요일 저녁에 합니다. My favorite television program is on Wednesday night. 목요일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What do you do on Thursday? 목요일에는 제 형제들을 방문합니다. On Thursday, I visit my brothers. 우리는 바쁜 일주일을 보내는군요. We have a busy week.